멈추고 이제 난 play it cool 하나둘씩 끝내버릴 너의 쇼 Killing me I'm not fine I'm not fine 상처뿐인걸 무너진 you and I You and I I won't be the same Yeah yeah yeah yeah 주인공이 나만 보는 rumor 드라마 얘긴 들어갔던 two hearts 기억해도 결국엔 a loser 후회할 거야 Make me crazy Just another girl Stop 경고할게 떠나 You just killing my life Stupid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춰 마지막 기회는 없어 One shot 내게 너무 아까워 또 나인걸 Just another girl Stop 버린 너를 보며 쉬 몰래 sick love 슬픔 많을 줄 알았니 변명 따윈 shit 겉으로 넌 닌 척 당황하지 웃겨 너 달아올라 버린 네 얼굴 친구들이 말해준 이 rumor 내 얘기일 줄 몰랐던 truth hurts 기억해도 결국엔 a loser 후회할 거야 Make me crazy just another girl stop 경고할게 떠나 you just killing Yeah.